삼킨 순간 비비밤 like do do do do do do do do 모든 게 선명해져 뭘 원하는지 나는 마치 비비비밤 like do do do do do do do do 너를 맞는 순간 터진 내 밤 내 맘 어쩐다 blow my mind 다가온 충격 내면서 퍼지는 secret 샷 둘 셋 눈 깜짝할 사이 내게 터져버린 비비밤 솔직함 on the level up 모두 다 지겹잖아 something regular 정답은 yes or no 내가 가는 길이 answer 생각한 대로 모두 이루어질 wishlist 나도 몰랐던 내 모습 이제야 맞춰지는 버스 oh yeah red 내 벗어날 color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속 끝낼 수 없는 건 sweet dessert 이제는 솔직할래 감췄던 내 아이디 Boy, I'm about to 삼킨 순간 Beauty, beauty, don't like Do, do, do Do, do, do, do